365일 366일 다시 365일 365일 41일 이렇게 1502일을 지내온 토요일 저녁 아직도 5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카 세월을 아니?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부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5월 23일 예의 바르고 남에게 먼저 손 내밀며 다가가던 아이 광고 디자이너가 꿈이었던 김주희 일본의 역사 왜곡을 알리려고 역사 선생님을 꿈꾸며 엄마와 세계여행을 가고 싶어했던 전영수 축구를 좋아했던 이승현 5월 24일 세계 곳곳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를 꿈꾸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가 우리 준이 이석준 5월 26일 친구들에겐 을이녀 팔색조 집에서는 아버지와 손잡고 걷는 것을 좋아했던 유혜원 5월 31일 얌전하고 온순한 성격에 정리정돈을 잘하던 아이, 동생은 물론이고 동물도 잘 돌봐주던 최현주.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정미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카 세월을 아니의 풍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5.18 석가탄신일 MB 첫 공판 노무현 대통령 서거 9주기 5월 23일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일이기도 하면서 박근혜가 첫 공판한 게 5월 2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명박도 이번에 첫 공판이 5월 23일이었어요. 그래서 5월 23일 새 대통령의 운명 뭐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곤 했었죠. 3명의 대통령 물론 박근혜는 탄핵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쵸. 5월 23일이 그런 날이구나. 네, 갑자기 봉화 가고 싶네. 저도 봉화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가? 풍주쌤이 오늘 노짱의 티를 입고 왔어요. 근데 노짱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5월 23일은 또 다른 날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아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인가요? 카드값 내는 날이에요. 아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한다고 했다가 24일 밤에 갑자기 취소를 해놓고 이게 어저께는 또 할 수 있을 거라고 5월 24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폐기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폐기를 했는데 밤에 갑자기 안 트럼프가 한다고. 안 한다고 믿기지 않았던 게 트럼프가 노벨상을 포기하지 못할 텐데 풍계리 우리나라 기자들 나중에 합류시켰죠. 누구누구 갔어요? 뉴스원하고 MBC. 전 세계적으로 창피한 거죠. 한 외신 기자들은 트위터상으로 북한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제 올리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자들에 한해서는 그게 안 되고 상황을 찍은 것만 그러니까 그 기사 내용만 한국에서 그것만 받아 쓰게 외신 기자들은 기차 안에서 풍경 사진도 찍고 만찬 식사하는 사진들도 올리고 며칠 전에 조카 셋이서 길을 걸으면서 끝말잇기를 했어요. 갑자기 기가 나온 거야. 기레기! 갑자기 다 빵! 아직 사전엔 안 올라왔으니 탈락이다. 조카들도 알고 있는 기레기. TV조선에서 풍계리에서 핵실험장을 폭파하지 않고 연막만 피웠다 이런 식으로 보도해놓고 오보라고 죄송하다고 그 받아들일 사람 이미 다 받아들였는데 그러니까는 아, 아버님 아직도 조선일보 보시는데 안타깝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MBC 전참 씨에 대해서 최고 제재 수위인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대요. 최고 수위라고 하더라고요. 아, 과징금으로 되나? 그 사람 찾아가지고 MBC 측에서는 처음엔 몰랐다고 하다가 여론이 거세지니까 전참 씨의 스태프들을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그게...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네. 아까 생일 얘기할 때 5월 24일 날 아, 음력? 응, 세계 곳곳을 소개하는 관광 가이드를 꿈꾸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가 우리 준이 이석준이 5월 24일 날 생일이잖아요. 네. 올해 얘기가 아니라 아마 뭐 1년 전이었는지 아빠가 이석준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가 잘 있었니? 아이 핸드폰 번호로 카톡을 올렸었는데 전 잘 지내고 있어요. 아빠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그리고 전 정말 괜찮으니까 천천히 건강하게 오래오래 지내다가 오세요. 사랑해요. 이 번호를 또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카톡을 보더니 이렇게 답변을 보낸 거야. 뭐야, 아빠가 너무 놀래 그죠? 하늘에서 놀랬지. 온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이 아빠가 다시 답변하기를 제 아기 폰 번호 쓰시는군요 하면서 행여 번호가 세월호로 희생된 아기 거라고 기분 나쁘진 않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려요. 그러면서 0524는 제 아기 생일이에요. 제 아기가 선택했겠죠. 어디 사시는 분인지 몰라도 오래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니까 이 사람이 0524가 자기한테 특별한 날이어서 번호 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핸드폰 번호를 쓰게 된 거라고 불편하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아이 생각날 때마다 이 번호로 카톡 주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아빠도 그렇고 받아준 사람도 너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라 되게 피곤해서 진짜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녹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렇게 갈팡질팡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들으니까 몸에 피로가 확 풀리네. 어떡해. 세상은 아직 고맙다! 0524! 고맙다, 고맙다! 지난 5월 12일 4.16 재단 창립대회에서 4.16 가족 합창단과 청소년들이 함께 모인 그날이 오면 4.16 가족 합창단과 청소년들이 함께 부른 그날이 오면. 세월호 공원 허위 사실 유포한 사람 민주노총 안산지부에서 경찰 고소했다고. 2015년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를 조정하게 된대요. 경찰은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를 4.16 연대 측에 했는데 4.16 연대 측에서 소송에서 이겨서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4.16 가족협의회에 기부한다고 그랬어요. 어이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월호 위중한 조여옥 대위 처벌해달라고 청와대에다 청원했었잖아요. 국방부 쪽에서 진술 의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특검이 자료를 안 내주는 한계가 있다고 아직은 처벌을 내릴 수가 없다고 향후 특검 수사 자료 확보 후에 국방부에서 방침을 정할 거라고 했네요. 조여옥 기억난다. 그리고 3.1절 날 박사모 시위 중에 광화문 세월호 조형물 파손했었잖아요. 네. 종로경찰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했다고 네, 그랬죠. 보수단체 안중규 씨가 구속영장만 신청된 거야? 구속된 게 아니고. 세월호 직립이 돼서 5명 미수습자 찾기 시작할 거예요. 다 찾았으면 좋겠네. 공주 세미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호라니 공주 세미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하니 기다리며 기다리며 함께해요 가제울 라디오와 공주 세미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하니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하니 풍주 쌤이랑 정미 이모랑 찬미 공주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하니 ITC ITC ITC 제목 어떤가요 그대 지은이 꿀통 IT 바닥만 보고 가다 흠칫 놀라 잠시 멈춰 멍해진다.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허기에 머리가 어지러 아무 가게나 들어가 쨍하니 차가운 물 한 모금에 정신이 번쩍 난다. 난 지금 여기 왜 앉아 있는 걸까? 흔들리는 전철에 이리저리 흔들리다 갑자기 욱하니 올라온 신맛에 후다닥 내려 잠시 내려 숨을 고른다. 난 지금 어디 있는 걸까? 기억하나요, 그대? 기억해야 합니다. 난 아직 배가 고파요. 난 아직 배가 고파요. 난 아직 배가 고파요. 난 아직 배가 고파요. 난 아직 배가 고파요. 개헌안 무산됐죠. 5월 24일까지였죠.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전부 불참이었대요. 전부? 그래서 야당 다? 다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도. 정의당도 그래서 이번에 욕 엄청 먹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촛불 민심을 헌법에 담기 위한 개헌이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의 가부를 헌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결하지 않고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국회는 헌법을 위반했고 국민은 찬반을 선택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국회가 개헌안을 따로 발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말하고 약속했지만 진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분은 적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개헌이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기대를 내려놓습니다. 언젠가 국민들께서 개헌의 동력을 다시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없는 정치의 모습에 실망하셨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트윗을 올리셨죠.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근혜 때나 대통령이 되고 나서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처리율이 100%였는데 문재인 대통령 재임 1년 동안에 처리율이 13.3%예요. 예, 국민들을 뭘로 보고 답답하다 답답하죠. 지금. 1년 동안 일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국회도 탄핵을 하도 많아서 얘기가 헛갈렸는데 염동열, 홍문종,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이 된 거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아예 참석을 안 해서 투표를 안 한 거고 국회의원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투표를 하는 거니까 기명투표로 그래. 바꿔라. 맞아. 이호동님이 쓰셨는데 제목이 우리말로 누구나 쉽게 읽는 내 손 안의 헌법. 우리는 한글로 돼 있는 거를 읽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헌법 전문 자체가 한문으로 다 돼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그래. 그걸로. 근데 아니, 그거 우리말로... 읽어도 되나?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있네요. 이 책의 내용을 쓰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하, 안타깝네요. 풍주쌤의 감질타로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코트카드는 중세시대의 계급을 연상하시면 돼요. 계급이 신분이죠. 코트카드는 신분이 중요한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네 종류로 나누어요. 페이지, 나이트, 퀸, 킹이죠. 그러니까 페이지는 신부름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이트는 기사죠. 퀸은 여왕이고 킹은 네. 왕이죠. 각각의 캐릭터들이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발현하는지를 알아보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먼저 하위 계급인 페이지가 있어요. 페이지? 페이지. 아, 페이지. P-A-G-E. 네 개의 계급 중에 가장 어려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심부름하던 시동,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부름꾼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또는 도제.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스승에게 작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배우는 직공, 도제라고 하죠. 시동이나 도제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되게 어려요. 경험이 없으니까 이들은 미숙해요. 그 멀리 보지를 못해요. 배울 게 많은 사람들이죠. 갈 길이 멀어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쌓는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성장해 나갈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페이지를 보실 때는 이제 이들이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상당히 시각적인 사람들이에요. 페이지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들은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야 메시지, 소식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페이지에 속하는 MBTI 유형은 INTP, INFP, ISTP, ISFP예요. 네. 앞에 I와 뒤에 P가 있는 IP계예요. IP계들은 적응력이 있는 내향형이라고 합니다. 되게 관조적이에요. 아까 페이지가 시각적이라고 했잖아요. 관조적이고요. 주의 깊게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관적이에요. 내관이라는 뜻이 심리학에서는 자기 관찰이라고도 하고요. 불교에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여 자기 자신을 자세히 관찰하는 것을 말해요. 작은 일에 적응을 잘하고요. 현상을 관조하다가 결정적일 때 뛰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중요한 문제에는 확고해서 쉽게 움직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죠. 어떠신가요? 페이지에 대한 감이 조금 오시나요? 네. 저 페이지인가요? 네. 오, 나갔다는 생각이 그럼 이제 이 페이지에 속하는 네. 원즈, 컵, 스워드, 펜타클 중에 오늘은 페이지 오브 컵스부터 알아볼게요. 페이지 오브 컵스는 MBTI에서 INFP, 열정적인 중재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정미모하고 제가 여기에 속해요. 아, 예. 그래요? 내향적인 감정형들인데요. 상상력이 풍부해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술가, 탐색가, 신념가, 이상가들이 여기 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얘기를 못 알아듣지. 아, 그쵸. 맨날 머릿속으로 공상만 하고. 아, 그게 있잖아. 이게 네. 무슨 말이야! 이게 끝이야. 네. 사람들 반응이. 네. 네. 아까 페이지는 시각적이고 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눈을 보라고 했어요. 아,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를 보면은, 네. 이 페이지가 컵이 아니라 컵 속에 담겨있는 물고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네 명의 페이지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대상을 보고 있는 페이지예요. 네. 네. 물고기를 보통 신비주의, 이상주의라고 상징하거든요. 서양 쪽에서는 원래 물고기를 그래서 약간 걔네는... 신비주의, 이상주의 네, 그렇게 네. 상징을 해요. 그래서 페이지 오브 컵스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통찰력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고퀄로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카드를 보면은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제일 잘생겼어요. 페이지 오브 컵스에 있는 그 페이지가. 예. 페이지 오브 컵스에 속하는 INFP. 마음이 따뜻하고 상대방을 알게 될 때까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아요. 조용하며 자신과 관련된 사람이나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죠. 대체로 관대하고 개방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약간 떠밀려서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내적인 신념이 위협당하면 한치 양보도 없긴 해요. 이 페이지 오브 컵스에는 심리학, 상담, 문화, 과학, 예술 분야에 이런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책과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뛰어난 작가로서 천재성도 조금 발휘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보완해야 될 점이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의 신념에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나아가라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관심으로 여러 가지를 벌이지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서 좀 본인도 피곤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조금 논리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네, 맞아요. 주로 페이지 오브 컵스, INFP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꿈돌이, 잠뽀, 고요한 불, 고집쟁이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공감하시나요? 네. 저는 격하게 공감해요. 저도요. 학생 때 생활기록부에 보면 선생님이 써주시는 기록란에 보면 내성적이며 네. 과묵하고 성실함, 뭐 고집이 센 편임 이렇게 많이 써주셨거든요. 이런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고집이 센 편. 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위한 말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열망하라. 그러면 우주가 도울 것이다. 아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엄청난 상상을 공상을 하는 사람들이죠. 네. 예. 이상 페이지 오브 컵스 INFP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찬미공주가 속해 있는 페이지 오브 펜타클 ISF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주셔서 알았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네. 뭐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노래 들었다 놨다 오늘 페북에서 계속 올라왔어요. 남북 대화 이후에 예, 예. 좋은 노래를 하나 발견했어요. 아. 쟤도 사랑하고 쟤도 사랑하고 그들도 사랑하는데 우리 왜 사랑하면 안 돼? He loves and she loves. 우리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노벨상 줄게. 이라크에서 총선이 있었는데 네. 한국산 개표기를 사용했대요. 쿠르드 자치 정부라고 하네요. 네. 여기는 당장 한국산 개표기 사용 중단을 결정했대요. 아 정말? 네. 그 창피한 야. 거죠. 우리나라 걸 자기네들이 수입해서 갔는데 총선 결과 조작에 이 전자개표기가 이용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6월 13일 날 지방선거가 있죠. 예, 그러니까 수개표를 해야 되는데 큰일이네. 창피한 거죠.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아, 피곤해서 아. 이번에 시민회는 못할 것 같아. 내 몸이 먼저지. 아, 내 몸이 먼저인가? 네, 그럼요. 동대문에 DDP 네. 오세훈이 한 거긴 거죠? 한데 예, 뭐 예. 했겠어. 시켰으니까 했겠지. 그 운동장을 철거할 때 600년 역사 유적 한양 도성 성곽이 발견됐어. 그러니까 일제가 이 성곽 위에다가 동대문 운동장을 지은 거래요. 뭐지? 경사지 위에다가 그 경사지가 있었나? 성곽이니까. 네. 왜 거기 보면은 그 동대문 운동장 있던 그 자리 말고 거기 보면은 옛날에 이대 부속병원 있었잖아요. 네, 네, 거기도 그 성곽이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되었었나 봐. 그치, 그러니까, 낙산. 경사지에 운동장을 지으려면은 성벽을 허물어야 가능하니까 그 성벽의 윗부분에다가 그 윗부분을 좀 허물고 거기다 흙을 덮었었대, 일제가. 근데 이번에 그 동대문 운동장 허물고 나서 유적지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디자인 발전을 위한 건축물이랍시고 오세훈 때 그 역사의 자산을 무시해버리고 거기다가 DDP를 세운 거죠. 일제가 민족말살 정책으로 폭파하여 파묻은 조선의 천년 유적이 발견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 정권이었던 새누리당이 역사 유적보다 서울의 발전이 더 중요하다는 명분을 세워서 그때 당시 이명박 대통령부터 토목공사로 경제 살린다고 했었던 그 4대강 그렇죠? 이명박 서울시장 다음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이 이명박 대통령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DDP 공사 수주하고 유적을 다 갈아엎고 그걸로 DDP로 그 위에 유적지에다가 올린 거지, 뭐. 거죠. 이거 설명해 주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일제의 한민족 말살 정책을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인 자유한국당이 대신 완료해줬다고. JTBC의 차이나는 클라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네. 거기에 나왔던 거를 이제 캡처해서 올렸는데 자유한국당은 진짜 화가 났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게 중요한 거지.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공사 수주하고서 리베트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안철수가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잖아요. 네. 박원순 서울시장 하는 기간 동안 변한 게 없다. 조정신 아니구나. 박원순 서울시장 하면서 옛 유적을 계속 복원하고 복원한 거를 서울시민과 공유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네. 청와대 경비대 근무 교대식이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냥 있다고만 말씀드렸는데 네. 매주 수요일 날 오전 9시 30분에 한답니다. 오전? 네. 부지런해야 가겠네. SNS에 네. 자기 사진을 올리잖아요. SNS에 올려있는 예쁜 여자 사진이나 얼굴 사진이나 몸 이런 사진 있잖아요. 무단 도용해서 교도소 수감자들한테 판대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오늘은 마칠까요? 한 가지만 더. 4월하고 5월 초에 시험이 끝나잖아요. 중간고사. 네. 그러고 나서 5월 달에 수련회나 수학여행 같은 걸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전철 타고 가다 여행 가방 들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겠다, 참 이쁘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는 무사히 잘 다녀와라 이렇게 딱 머리에 스치니까 왜 눈물 나게 해.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네. 잘 살 수 있는 나라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네. 거기 헌법 전문에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네. 네. 점점 좋아지겠죠. 네, 뭐 이번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애들은 좀 그렇지. 그리고 또 그것도 나오잖아. 헌법 전문에 정의 인도와 동포에 있어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그래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하고 헌법만 제대로 잘 지켜도 헌법 전문대로만 속보 속보 속보 어떻게 된 거야. 자 지금은 5월 26일 토요일입니다. 네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트윗도 네. 올린 게 있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늘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대박이죠? 사진도 같이 올라왔어요. 김정은하고 웅프하고 네. 아, 포함합니다. 예. 그럼 마칠게요. 네. 가재울 라디오와 함께하는 조카 세월을 아니 아직 31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가요.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 권재근 권혁규 남현철 박영인 양승진